goodbye， 모두 안녕 뒤돌아서야 돼 bye goodbye， 모든 기억 꼭 쥐고 있을게. 내게 있어 소중했던 건 실이 나를 감싸 안아준 너였어. 내가 있어 행복했던 건 쓰린 맘을 어루만져준 안녕 그래 잘 지내 그래 꼭 그래야 돼 안녕 그래 고마워 그래 행복해야 돼 소중했던 건 시린 나를 감싸 안아준 너였어. 내가 있어 행복했던 건 쓰린 맘을 어루만져준 안녕 그래 잘 지내 그래 꼭 그래야 돼 고마워 그래 행복해야 돼 안녕 그래 잘 지내 그래 꼭 그래야 돼 안녕 그래 고마워 그래 행복해야 돼 goodbye 모두 안녕 뒤돌아서야 돼 bye goodbye 모든 기억 꼭 쥐고 있을게